이름을 불러보았다. 못 잊어 그 얼굴을 새겨봤다. 못다한 사연들이 산처럼 쌓였는데 세월은 낙엽처럼 떨어져 덧없이 흘러가도 기다리고 있을까 지금 그 사람 생각하고 있을까 지금 그 사람 못 잊어 그 이름 불러보았다. 못 잊어 그 얼굴을 새겨보았다. 돌아서 가버리면 혼자 남을 그 모습 강물의 그림처럼 흘러서 바다로 밀려가도 기다리고 있을까 지금 그 사람 생각하고 있을까 지금